백두산 솔세비인들의 혁명사적비 만대의 빛나라 불멸의 자옥이여가 라선시 인민보안국에 건립됐습니다. 라선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인민보안기관들을 찾으시고 주체적 인민보안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신 불멸의 용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19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인민보안원들, 내무군 군인들, 정호본들이 참가했습니다.